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지상대 지상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참관하신 소식을 최근 러시아,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쿠바, 라오스, 인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중국, 일본, 우간다, 기내, 도이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통신, 신문,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